1학기에 강의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1학기에 강의했던 내용과는 무관하게 이번 2학기에 강의하는 내용을 진행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2학기에는 서양 철학사를 지금 43개 철학사인데 제가 인도 철학사나 동양 철학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니까 동양 철학사는 지난 2학기에 강의했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서양 철학사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크게 나눠봐서 서양 철학사는 고대 및 중세 철학하고 근대 철학하고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부터 시작해서 현대 철학,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루터냐? 지금까지 흔히 일반적으로 서양 철학을 이야기할 때는 루터를 철학사에서 다루질 않아요. 종교사에서 다루죠. 그렇죠? 근데 루터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좀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루터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양 철학을 이야기할 때 흔히 두 가지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서양 철학이 두 가지 뭐가 있어요? 네, 헬레니즘의 전통하고 헤브라이즘의 전통하고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두 기둥 그러면 서양의 두 기둥 헬레니즘적 전통과 그다음에 이제 헤브라이즘 전통이다 이렇게 말이죠. 헤브라이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의자 덕거리는데, 밑에다 뭘 이렇게 종이 같은 껴서, 부석시간 좀 껴봐. 두 가지가 있는데, 헬레니즘 전통은 말 그대로 그리스 로마의 전통을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전통. 헬레네스, 그러니까 그리스를 말하고, 쓰는 말이죠. 그 두 가지 전통을 말하는데, 거기는 인간 중심적인 것. 좀 도식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인간 중심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초월적인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초월적인 것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접근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헬레니즘 전통은 인문주의적인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인문주의적이다. 인문주의적이다 얘기했습니다. 헤브라이즘은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유대교에서 내려온 전통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이거는 로마 시대의 기독교가 로마라는 나라로 들어오면서부터 서양에 유입된 전통이고 흔히 말하는 중세시대 천년 동안을 서양사상, 서양을 지배했던 전통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신중심의 세계관이죠. 신중심.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루터 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서양 중세시대의 신중심의 세계라고 해도 그 신중심의 세계라 해도 그것이 굉장히 인간화된 신이에요. 인간화된 신. 루터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서양의 중세와 서양의 고대는 아주 그 강력한 의미에서는 인문주의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인간 중심의 세계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루터라는 사람이 상징적으로 루터에 들어와서부터 이른바 루터의 종교개혁 그러면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말하면 개독교 있잖아요. 개독교라고 아시죠? 왜냐면 한국에서 새로 생긴 종교 있어요. 한국형 개신교. 개독교.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좀 심하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개신교는 개신교 아니에요. 루터하고, 루터가 말한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왜 그래? 언짢아? 그거요? 저기 저 단군 시대부터 내려온 샤머니즘. 이게 어느 종교든지 한국으로 들어오면 이게 딱 한국식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또 저 불교도 저기 길거리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점 보는 저기 절은 절인데 점도 보는 절도 있죠. 다 스님들도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땅자리도 봐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 한국식이야 한국식. 그러니까. 불교의 본래의 어떤 그런 맥락하고 사실 그게 좋은 거죠. 그 지역에 들어와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신성구조에 적합한 그런 걸로 바뀌어 나가는 거 이게 좋은 거잖아요. 물론 지금 저 이를테면 우리가 이거 스파게티 먹잖아요. 스파게티 먹는데 이탈리아에 가면 우리가 먹는 스파게티 없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가면 짜장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이 양반 참 세상 참 순진하냐고. 중국 가서 짜장면 시켜봐요. 그러면은 짜장면 안 줘요. 네? 원숭이 뒷다리 갖다 줄지도 몰라. 몰랐어요? 뭐, 지금 견문을 좀 넓혀줘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견문이 좋은데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루터의, 이제 루터가 상징하는 종교개혁에 들어서면서부터 아주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철저한 신중심주의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16세기, 15세기, 이제 루터의 연대를 보면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책, 앞에 보면 연대가 있죠? 서문, 그 다음에 목차가 지나서 보면은, 목차 지나서 보면은, 마틴 루터의 연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책에, 16페이지에 보면은, 루터가 1483년에서 1546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이때 15세기, 16세기 바로 이때 서양에서 서양 사상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서양의 물질 문명의 세계라든가 생산의 세계라든가 정치적인 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전환기에 와요. 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서양 사회가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 서양 근대에 대한 얘기가 포괄이 돼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그러면은, 우리가 종교개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흔히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이제 면죄부를,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고 있는데, 루터가 면죄부 파는 거 나쁜 거야. 니들 무슨 짓이야? 그래갖고, 비텐베르크 교회, 그 성당의 벽에다가, 문지방에다가, 95개조 반망문을 딱 내걸고, 그러니까 갑자기 교황이 와갖고, 루터, 너 이러지 마! 이렇게 하는, 뭐, 왜 그래? 막 이러고, 싸움 나고, 막 그랬던 걸로만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딱 짐작하다시피, 어떤 루터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고, 해도, 딱 나서서, 그 95개조의 반망문을 내걸었다 해서, 그때부터 느닷없이 사람들이, 이거 아니네! 하고, 딱 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촛불 집회 그렇게 맞이했으면은, 이명박 벌써 물러나야 되지. 그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썼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으면 바뀌기로 책 한 권으로 세상이 바뀌는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책 한 권으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바뀌는 거 아니고요. 네. 서서히도 안 바뀌어요. 그 책장수들 얘기지. 나는 나도 책을 몇 권 썼지만 내 책을 읽고 사람이 바뀐 거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좀 비싼 책 좀 사라고 매년 3,000원짜리 책 한 개만 사고. 사람은 바뀔 수 있죠. 사회가 사람은 바뀌어도요, 사람이 다 모여있는 사회는 또 별개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루터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루터 한 사람의 공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할 부분이 278페이지서부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시작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이의 분열은 철학적 의견의 불일치보다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긴장이 야기됐을 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분열 뭐 이런 것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278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종교개혁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탁발수도 승인된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문의에 90여 개의 반가운 내건돼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 로버트 솔로몬이 철학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루터의 종교개혁에 개입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금 설명을 생략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요 앞에 선행되는 사회의 전반적인 이런 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를테면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대박이란 말 많이 쓰죠. 대박. 대박이란 말 언제부터 썼어요? 로또 나온다부터? 네. 즉 대박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한국사에서 대박이라고 하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안 쓰던 단어예요. 일확천금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두 다 원하는 것이 된 다음부터. 그러니까 대박을 원하는 것이 천박한 생각이라는 것을 버린 다음부터 너도 나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석영이가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하는데, 9월 초에 인터뷰하는데, 자기는 대박도 쪽박도 아니고 중박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네? 사실은 작가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소설가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어가, 이번에 나온 개박바라기 별이 11만 분을 팔리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작가가, 그거 잘 된 일이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작가하고 인터뷰가 그런 식으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사실 작가한테 책 많이 팔려서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언제부터 문학작품을 그렇게 팔린 것 같고 얘기를 해요. 그죠? 문학작품 그 작품 그 자체로서 우리가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냐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독자들도 그렇게 하고 황석영이 나름 뭐지가 뭐 한다 해도 그런 얘기를 무심코 받아들이는 게 뭐냐? 그게 우리 머릿속에서 책이 많이 팔리는 게 좋은 거고 하는 이거 읽는 독자들도 무심코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벌써 그러한 물질 중심적으로 판매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지가 한 최소한 10년 된 거예요.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95개념 환방문을 딱 내걸었을 때 그 당시 일반 백성들, 일반 민중들은 몰라도 적어도 지식인들 사이에 그 말 되는 소리네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저변이 확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루터의 연대를 보면은 1500년에서 1600년대잖아요. 그죠? 루터의 그 연대기를 보면은 1483년에서 1546년이에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이 루터가 살아간 이 시대가 바로 서양에 있어서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독일에서는 루터가 이런 얘기 하지만은 이것이 아까 그 17페이지 연대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연대기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사람들 몇 명 봅시다. 그 루트에서 위로 3명만 올라가 보세요. 요한 파우스트, 토마스 모, 왕량명,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있죠.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1469년이에요. 루트보다 조금 앞섰죠. 1469년에서 1527년. 그렇죠? 그러면 루트, 마키아벨리 그러면 르네상스 시대 사람이거든요. 르네상스 시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루트에서 밑으로 한 네다섯 명 내려면 프랜시스 베이컨, 거기서 한 명 내려오면은 두 명 내려오면 토마스 홉스, 홉스 밑에 르네 데카르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흔히 철학사에서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를 데카르트부터 잡습니다. 근데 데카르트가 느닷없이 데카르트만 해도 이미 개신교 신자거든요. 프로테스탄트란 말이에요.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때 나라는 말을 철학자가 감히 끄집어낼 수가 없는 게 시대란 말이에요. 나라는 게. 독자적으로 이 사회가 똑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생각. 그런 생각은 굉장히 근대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근대라고 얘기할 때는 인디비주얼,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개인이라고 하는 건 사회하고는 무관하게 사회적인 연결고리하고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개인, 나. 독자적인 나. 고독한 방 안에 있는 나. 이거 있잖아. 이것이라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데카르트가 있는데 느닷없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게 근대적인 개인이라고 말하는 근대적인 개인. 나라가 뭐라고 하든 국가가 뭐라고 하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에이 더러운 나라 이민 가버려야지. 이게 조선시대 사람들 상상도 못했던 거야. 서양 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또 하늘의 초월적인 질서라는 것이 있고 그 초월적인 질서라는 게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거 선하다는 거 이것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게 누구나 다 강박관념처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왕은 마땅히 그러한 착한 것에 근거해서 행동을 해야 되고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 있잖아요. 군주론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럼 벌써 루터 앞선 시대, 르네상스 시대에는 초월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도덕적인 선 같은 것을 무시할 수 있는 세계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라는 말은 너무 흔한 말이니까 공동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공동체하고 대립되는 존재로서 고독한 개인이라고 부르기보다 단독자라고 말을 쓰는 게 좋아요. 이게 피엘 케고르가 쓴 말이라서 영승기가 꺼려지는데 내용은 좋은 말이에요. 단독자로서의 단독자였습니다. 이런 개인하고 이런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대립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선이 중시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덕과는 무관한 삶이라는 게 이름이 있어요. 이런 대립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실 데카르트 철학을 읽으면 나는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면 데카르트에 유리한 게 없어요. 데카르트에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에 대한 얘기 없어요. 데카르트에게 보면 그게 참 근대적인 철학자로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립이 있어요. 도덕적인 선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당연히 도덕과는 무관한 삶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근대를 갖다가 규정을 하는 것인데 또 우리가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것 이것을 무시한 물질의 부의 추구에 대한 추구를 무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것하고 이런 차이들 또 생겨나죠.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속에서 어떤 것을 갖다가 더 중요한 것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할 때 가령 아주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돈 많으면 대우 받았어요? 그러면 뭘 해야 대우를 받았어요? 양반. 양반은 뭐 한 사람이에요? 관직을. 관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그죠? 지식을 많이 익히고 사상 경영해야 되는 거야. 지식을 많이 익히고 그 다음에 과거시험에 합격해서 높은 관직이 올라가면 집안도 빛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애들은 허생전에 나오는 돈 많은 애들 부자가 별신가? 네. 별신은 어때요? 찌질이잖아요. 어쨌든 사회에서 다른 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은 다 소용없어. 돈이 최고야. 어떻게 생각해? 대답 잘해야 돼요.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저지른 짓이에요, 사실. 우리는 안 그랬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같이 사는 우리 동시대인들이 저지른 짓이야. 뭐 사기꾼이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건 우리를 돈 그게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명박이가. 근데 사실 이게 경제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돈 벌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우리는 이렇게 번역해서 쓰는 거예요. 돈 벌게 해주겠지. 이렇게. 그죠? 집값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우리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해서 듣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정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생겨나는 건데, 이런 차이들을 갖다가 염두에 두면서 서양 고대 중세적인 생각과 근대적인 생각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루터의 종교개혁의 문제를 보면 179페이지에 문단이 새로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루터의 가장 즉각적인 철학적 관심사들 중에 하나는 서양 전통의 영원한 문제인 악과 속죄의 문제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악과 속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루터의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게 된 어떤 배경들이 있어요. 그 배경들에 대해서 몇 가지 배경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철학사 책에서는 당연히 악과 속죄의 문제부터 얘기를 하게 돼요. 철학사 책에서는. 근데 지금 이번에 제가 이번에 지난 1학기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제가 강의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아주 좁은 의미에서 철학사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루터의 그런 반박문에 대해서 괜찮게 생각, 수긍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겠는지, 대체로 봐서 대여섯 가지 정도의 그 요소들을 루터를 이야기하기 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어떤 그 원칙에 따라서 물질적인 토대가 필요하죠. 물질적인 토대가. 제일 먼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루터라는 사람이 포함되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사태에 개입되는 요소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종교개혁 개입되는 요소들을. 첫 번째, 이거 되게 종교개혁 할 때 얘기 정말 안 나오는데 저는 꼭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가 도시의 발전, 그 다음에 상업 부르주아의 등장, 이게 중요해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도시의 발전과 상업 부르주아의 등장.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 그게 정확한 통계조사가 없는데, 한국에서 개독교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의 발전사를 보면 알아요. 여의도 순복음교가 어디서 시작된지 아세요? 불광동, 여신내, 그 천변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다니던 은평구에 있는 대성고등학교 다니는데, 제가 다닐 때 그 대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장로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0월달만 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지고 조영기 목사한테 축복받고 그랬어요. 시험 잘 보고. 막아보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넘치 못,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한, 넘치다. 넘치 못한 이러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고 여의도 그때만 해도 70년대니까 전두환이가 그 한강 그거 개발 안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한강 거기가 막 더러웠거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갖고 야 양아치들 야 담배 없냐 하면 여기서 그 물가에서 담배 피다가 갔었던 기회를 와서 엉 축복받고 내려고 좀 잘 보겠네요 이러면서 그게 뭐냐 도시에서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개독교가 발전을 안 해요. 시골에서는 시골에서 성당이 왔잖아요. 전통적인 공동체 중심의 어떤 미덕들이. 근데 개신교는 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 사회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서구하고 조금 다른 맥락인데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도시 빈민이 늘어났어요. 도시 빈민이라는 게 뭐예요? 전통적인 가족과 친척들의 유대 관계로부터 끊어져 나온 사람들이죠. 도시 아 여기 있네 산 증인 2층 집도 보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보낸 이상하지 헤이 이상하지 그런 사람을 처음 봤을 거야. 태어나서 몇 살까지야? 자기 몇 살까지? 그 2층 집을 처음 본 게 몇 살이야? 8~9살 좀 됐을 때. 수학여행 때? 그럼 거기 살았어? 진주시내 잠깐 나와서 보고. 진주시내 잠깐 나와서 보고. 그리고 다시 갔지. 그렇죠. 다시 잠깐 1층 집으로 2층 집에 있는 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2층 집을 옆집으로 두고 산 게 몇 살 때부터냐고. 10살. 10살 넘어서부터. 10살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전통적인 유대고리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까 내가 공동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런 서양 중세의 장원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 딱 묶여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 삶의 물질적인 환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양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지역 공동체가 있으면 여기 영주의 성이 있죠. 영주의 성이 있고 여기 쫙쫙 나눠져서 농노들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살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짓고 살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진짜 세상이 어떻게든 오늘 몇월 며칠이야 이거 알 필요도 없어. 그냥 계절만 알면 되는 사람. 우리의 전통적인 농촌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각자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없어요. 이런 공동체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새마을운동 하니 뭐니 하면서 그 조국 근대화니 하니 하면서 도시빈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전통적인 도시의 유대로부터 아니 저기 전통 친척이나 가족의 유대로부터 끊어져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떠도는 영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외로운 영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처럼 불광동 천변에 생기는 거야. 불광동 천변이 그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는 진짜 심란한 동네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거기는 정말 지금 불광천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상점 몇 개라는 말이. 네? 불광천에서 사실 우리 그 학교 가다가 집에서 미쳐 똥 못 누워서 불광천변에 내려가서 똥 누기도 했어요. 대충 눕고 이렇게 뭉개면 되는 그런 요리 꿀딱지한 그런 동네였다고요. 네? 그런 데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그 교회는 좋은 의미에서의 공동체를 만들어준 거예요, 새로운. 그러다가 그들에게 이제 한 맺힌 경우에 물질적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믿음은 이제 그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발견하는 거거든. 그 안에서. 개신교회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 계속 다니잖아요. 자기가 이사 가더라도. 천주교회는 이사 가면 교조 옮기잖아. 네? 홍제동 성당 다니던 사람이 이사 가니까 홍삼동 성당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뭐 아무 데서 가도 돼. 그러니까 계속 다니면서 몇 년 동안을 이제 지나가면서 그 외로운 영혼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 근데 교회 가면 몇 년만 다니면 집사님. 네? 좀 지나면 승진이 있다면 승진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중세시대도 마찬가지. 중세시대는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요 안에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유대 관계에서 살게 틱 나와서 도시로 나오면서 이들이 장사를 하는 상업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에게는 기존의 사회적인 이 중세라고 하는 사회를 이어주는 중요한 게 왕권이 있으면 이제 신에게서 왕권 신수선이니까 신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왕이 있고 그다음에 왕에게 왕과 일종의 쌍무계약을 맺은 영주들이 있잖아요. 고들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는 또 전통적인 지배관계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교회로부터 교회의 지배에서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톨릭 플러스 정치니까 세속적인 것하고 신성한 것이 이렇게 통합된 시대니까 여기서부터 벗어난 도시가 발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흥 부르주아들, 상업 부르주아들은 일단 이들의 마음 자체가 중세시대에 그런 것을 벗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시가 생겨나고 상업 부르주아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세시대를 유지하고 있던 이런 카톨릭과 중세 장원제도, 이게 장원제도죠. 장원제도. 그 다음에 이 장원제도를 묶어주는 기사와 영주들의 관계, 요거를 갖다 이제 봉건제도라고 그러죠. 봉건제도. 그러니까 장원제도, 봉건제도, 카톨릭, 요 세 개로 연결되어 있던 중세사회 균열이 생기면서 등장하는 것들이 이게 터지거든요. 이걸 우리는 이제 여기서 종교개혁의 이제 물질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 이것부터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 이거는 정말로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교회의 세력 확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태가 있어요. 재미 삼아서, 그러니까 참고 삼아서 읽어볼 만한 책으로는, 지금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이나 중세시대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그 참고 책스가 우메르테크의 장유 이름이에요. 소설 장유 이름 안 읽어보신 분들, 아니, 서두르보라고 아무도 안 들지, 쪽팔리가. 안 읽어본 분들 있죠? 마음속으로 손을 드세요. 있으실 거예요. 나 그걸 안 맞으시라고. 이거 봐. 눈을 또 뻔뻔하게 맞으시는 분이 있어. 또 안 읽었지만 끝까지 읽었다는 생각이 위해서, 하고 이렇게 드시는 분이. 그걸 꼭 읽어보셔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한 텍스트예요, 그게. 그 소설이, 아, 그 소설 읽기 싫으면 제가 쓴 해설서를 읽어보시든지, 장미름 읽기라고, 야, 그게 있어요. 거기 또 단어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 있으니까. 거기 보면은, 황제의 권력과 교황의 권력이 대립되는 부분이, 중세 말기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요. 교황의 권력이 대립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게 뭐냐면, 교회는, 원래 중세시대는 여기 나온 것처럼 신성한 교회와, 그쵸? 세속적 왕. 이 두 가지가 서로 나름대로 영역을 분할해서 중세시대를 지내왔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점점 더 탐욕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도 파문시키고, 막 그러니까 중세 말쯤 되었을 때는 교회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교회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점차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점차 세속화되잖아요. 돈독도 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 이거 안 되겠네, 이 자식들이, 이거.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신성한 교회가 자꾸 황제하고 충돌이 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작가가 몇 분화 팔렸나 이런 거 신경 쓰면 짜증나잖아. 그게 작가야. 아이고, 많이 판 놈이 대장이라더라.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 없지만. 즉 교회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 자체가 이미 교회에게는 지들의 잘못을 건수 잡힐 만한 약점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중세시대 이런 상황을 갖다 우리는 종교문화적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종교문화적 상황입니다. 요것에 대립되는 말을 종교신앙적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김태희 학생 뭐 교회 다녀? 그런 거 없나? 너 다녀? 여기 절에 다녀? 절에 다녀? 절에? 지금 저기 중세시대 사람들은 아침에 눈 떠서 하루를 지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정한 일정표에 따라 살았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주말이면 땡그랑 종치면 교회가 송당 가고 그랬잖아요. 즉 그 사람의 일생을 또는 하루하루 일과를 전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지배했어요. 그죠? 그 문화가. 지금 이슬람교 신자들 그렇죠. 그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걸 우리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종교적인 교리가 삶의 모든 국면에 스며들어서 삶의 모든 국면을 좌우하는 이런 상황을 종교 문화적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죠. 종교 문화적 상황. 그게 사실은 서양에서도 중세시대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신앙은 개인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어떤 원리가 되지 않죠. 그런 것을 우리는 종교신앙적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종교문화적 상황에서 종교신앙적 상황으로 이렇게 이행한 것, 이것이 이제 근대의 업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세시대는 종교 문화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모든 것을 지배함에 따라서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진다. 그렇죠? 부작용이 많아진다. 그런 상황. 요 두 가지 상황을 일단 아주 기본적인 토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즉,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아주 기본적으로는 도시가 발전하고 상업 부르자가 등장했다고 하는 이 상징적인 사건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조금 철학적인 맥락, 사상사적인 맥락이 이제 세 번째로 있는데, 세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문주의적 문의 부흥. 르네상스. 넓은 의미의 르네상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인문주의적 문의 부흥. 인문주의적 문해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문주의적 문해부흥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서는 문해부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해부흥이니까 옛날 것을 다시 되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르네상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의 텍스트들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자기 삶의 기준을 중세적인 신의 명령에 의지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 그 자체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중세시대의 그 신적인 권위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점차로 무너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중세의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게 이런 데 역할을 한 사람들, 이런 데 역할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페트라르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문주의적 문해부흥이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거론한 다빈치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 다빈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다빈치가 한 업적 중에 미술에 대해서 좀 알잖아. 미술 한미술 하잖아. 다빈치 업적이 뭐 있어요? 내려놔, 다빈치. 모나리자 말고. 원근법. 원근법이 잘 드러난 작품은? 최고의 만찬. 네. 원근법. 또. 또. 인체. 예? 인체. 인체부. 예. 또. 예? 뭐요? 발명. 무슨 발명이요? 비행기. 비행기 발명도 있고, 남치가 한 그 업적 중에, 아주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 쌓는 법을, 축성술. 예,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제가 얘기 안 했거든요. 그, 피렌체라면 그,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꽃의 성모 마리아 성당 있죠. 그, 불륜넬 도움이라고 도움 성당, 도모 성당. 그거 쓴 사람이 브루넬레스키잖아요. 필리포 브루넬레스키. 이 사람들이 다빈치가 됐건, 브루넬레스키가 됐건, 이 사람들의 그 아주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성을 쌓는 거예요. 축성술. 아주 새로운 축성술을 발명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게 중요하냐? 중세시대는 어떻게 쌓았죠? 사람들이 싸움을 할 때. 중세 그러면 여기 혹시 파버 카스텔 연필이나 그 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파버 카스텔 있어? 누구 있어? 아, 저 보세요. 이 파버카스텔 펜이나 연필을 보면 파버카스텔 펜이나 연필의 로고가 있어요. 이걸 하나 사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 갑옷을 입고 말을 쓴 긴 창을 든 두 명의 기사가 서로 말을 타고 서로 싸움을 하는 그것을 갖다 상징해서 이렇게 표현을 그대로 만들었어요. 축소해서 만들었어요. 파버카스텔 여기 아는 분은 알아. 그동안 몰랐죠. 쓰고 계시면서 아 이게 뭐야? 애들 낙사공이라냐 이래서 쓰더라. 낙사가 아닙니다. 파버카스텔 펜은 이게 여기 중세 기사들 있잖아요. 이게 딱 들고 이렇게 싸우는 그거예요. 근데 그걸 딱 생각하시면 돼. 중세 시대는 기사들이 딱딱딱딱 말 타고 가서 딱 죽이고 그죠? 그다음에 용감하게 기사도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중세 시대인데 그러니까 명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화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약. 화약이 대규모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그럼 화약이 있다 생각을 해서 그럼 말 타고 창 들고 나와봤자 소용이 없는 거라. 대포가 만들어지죠. 대포가 만들어지니까 옛날에 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창으로 뚫을 수 없잖아요. 성이 얇았거든. 근데 지금은 웬만한 대포로도 견딜 수 있는 성을 쌓아야 되는 거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이 공학자이자 과학자이자 기술자이자 화가인 말 그대로 종합예술인들 홍성원 같은 사람들이 딱 나타나는데 그게 다빈치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즉 그러면서 그 예전에는 말 한필하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소설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있죠. 그 바로 돈키호테 같은 경우가 중세시대에 몰락하는 귀족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기사들이 왜 몰락하느냐. 화약 때문에. 대포는 근데 한두 사람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대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대규모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라. 말 한 필, 그러니까 저기 동키호테처럼 똘마니 한 명하고 지가 말 하나 있으면 전쟁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현대사회 전쟁처럼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들 수 있고 무기를 동원해서 화약을 또 해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성을 어마어마하게 잘 쌓을 수 있는 이런 집단만이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기사들은 몰락하고 아주 강력한 의미에서의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르네상스 문예부흥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다빈치 이런 사람을 보면 그냥 문예적인, 정신적인, 사상적인 이런 측면에서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얘네 국가에서 말하자면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 때 얘네들이 돈을 갖다가 되겠죠.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는 상업 부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독일의 푸거라는 가문 있잖아요. 그런 애들. 또는 지금 저 미국에서 금융위기 때문에 많이 가는 리먼 브라더스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옛날에 다 있었어요. 그런 회사들이. 때 되면 망했겠지만. 이 세 가지가 하나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인문주의적 문예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정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생겨나게 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신앙과는 무관한 여러 이런 다빈치를 통해서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기술 또는 국가 통치술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이때도 있었다. 세 가지가 말하자면 개입되는 요소로 해서 종교와 얼핏 보면 종교적인 신념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근대 세계로의 전환을 이뤄낸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요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요 세 가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정확한 지금 데이터는 기억 못 하는데,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현대 여성의 삶을 바꾼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 세탁기라고요. 그럼,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런 즉, 물질 문명에서의 변화가 삶을 바꾸는데 되게 중요해요. 세탁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여성들의 그 신경 노이로제가 늘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대충 더러워도 빨개지니까 입었는데 그래서 누구나도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스트레스. 나 그래서 옷 안 빨아입어요. 막 가까이 오지 마. 냄새나. 옷 좀 빨아입어. 맨날 지난 연휴도 입었던 청바지 계속 그것만 입고 다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요소가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사상사적으로 유명론의 영향을 노미날리즘 유명론. 유명론은 우리 지난 이라키 태초 옥함 사람 윌리엄 유명론의 역할을 줄 수 유명론에 따르면, 유명론에 그 따르면은, 단적으로 말해서, 유명론이 뭐예요? 기억 안 나? 유명론이 뭐예요? 다들 치매, 배우는 사람들 다 치매.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은 기억하고 있단다. 우리가 신, 뭐, 궁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일 뿐이다. 유명론. 오로지 이름밖에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이름일 뿐이다. 그러면 그것이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뭐라고 떠드는 거 신이 하느님 말씀을 적으면 말뿐이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사실은 중세 스콜라 철학에 끼친 그 스콜라 철학을 갖다 깨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옥함 사람 윌리엄은 프란체스코 소속의 신부이긴 했지만 그의 철학 사상 자체는 중세의 교리를 갖다가 신중심의 교리를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유명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비주의라는 게 있어요, 신비주의. 다섯 번째로. 아, 신비주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해요. 아, 신비주의가 뭐예요? 그리고 요새 저기 뭐죠, 그, 이영애가 취한 신비주의 전략을 그만두고 이제 이영애도, 나 이영애 뭐, 이러면 산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가 뭡니까? 신비주의가 뭐예요? 다른 데 얘기해보세요. 신비주의. 신비주의가 뭐예요? 신비주의. 네? 고의로. 고의로 은폐하는 거예요? 아, 저 신비주의 전략을 좀. 아. 본래적인 의미에서 종교를 이야기할 때 신비주의다 이렇게 말하면 신비주의라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이성적인 추론이나 학문적인 탐구를 통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신비주의예요. 그 교회 여자 집사님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거 보면은 신비주의적인 태도가 많이 나오죠? 뭐 이번에 은혜 받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사 신비주의들. 아, 이번에 거기 사놨던 아파트가, 이 와중에도 아파트 값이 올랐지 뭐요? 김 집사, 이 집사님 은혜 받으셨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신비주의예요. 설명할 건 없어. 그 신이 개입한 메카니즘을 설명할 수 없어. 그러나 신을 느끼고 있어. 그죠? 미치겠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죠? 신을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가끔 어쩌다 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어쩌다가 재수 없이 이렇게 누르면은 기독교 방송이 나와요. 전화 예배를 이렇게 누르면 딱 기독교 방송 나오면 기도해서 진짜 닭살스럽잖아요. 일요일 같은 때 기독교 방송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면은 막 이렇게 아 그분들은 어쩜 그렇게 말도 그렇게 곱게 하시는지 몰라.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요. 그 말을 어머니라면 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하라고 이렇게. 바로 좀 이렇게 곱게 하시는데. 아, 이번에 자녀분들이 다 은혜를 받으셨군요. 이렇게. 이게 다 신비지. 즉, 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신비한 황홀경 속에서 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태도. 요게 물론 중세시대 때 있었어요. 신을 만났다고 하는 그 환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태도가 있다 해서 그들이 집단적으로 교황한테 가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났으니까 너 이제 교황 그만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특수한 분파들로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하느님하고 직접적으로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다는 어떤 그런 경험들 있죠. 이런 경험을 강조하는 이런 집단들이 면면이 살아남아 있었다는 것. 이런 태도도 되게 중요해요. 즉 이게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 신비주의가 하느님을 이제 신을 직접 체험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직접이라는 말이에요. 직접 체험한다. 예? 환상이 됐든 뭐가 됐든 환상도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집사님이 땅값 올랐다고 하는 게 그 환상이잖아요. 예? 그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오른 건데 사람들 그걸 다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환상인데 이들에게는 그게 환상이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개구라인데 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요. 예수님 말씀 다 개구라예요. 근데 누가 보면 2장 23절 말씀이야. 다 개구라인데 그들에게 무작위 진지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그리고 아니 뭐 여호와께서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니 그들에게 밝은 날이 열렸도다. 남의 나라 역사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때 막 외우잖아. 달달달달달. 전체 다 보면 뭐 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이렇게, 무슨 철이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일일 성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저 아가 정신 차려. 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보세요. 이렇게 보고 있어 막. 응? 막 꺼내 패 샤프 꺼내고 막 써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중요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니 이게 그렇게 중요해? 차라리 어? 678년 삼국통일 이걸 외워야지. 그게 안 중요한데 그게 의미가 이제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 직접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따르면 신을 직접 체험할 수 없어요. 은총의 매개자로서 또 제사함의 매개자로서의 사제를 거쳐야 되거든요. 즉 신이 있고 여기 사제가 있고 여기에 신도가 있는 거예요. 신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도를 이제 영어로 사제가 클러지맨이면 평신도는 레이맨이죠. 레이가 무슨 뜻이에요? 은퇴해서 레이 한념을 하잖아. 못해요? 네? 못해? 눕도 아니야? 자빠져 있는 놈들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평신도란 말이에요. 반드시 사제를 네 개로 한단 말이지 사제를. 그러니까 사제의 선으로 바치는 이 제사를 이게 성당에서 이사를 때 이게 뭐죠 그 뭐 성 말씀의 전례와 이제 성찬의 전례를 할 때 신부님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이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일등을 들고 난리를 죽이시는 장면이 있어요 신부님이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밑에서 주여 사제의 선으로 바치는 이 제사를 받아주시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사제의 선으로 우리는 평신도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 이 가톨릭 기본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을 직접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는 모두 다 사제일 수 있어요. 만인 사제론이라고. 모두가 사제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신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더라? 아,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사제입니다, 이제부터. 저도 어제저기 한 소식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다, 이거. 원리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 신비주의가 근데 이게 중세시대 때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전통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중요한 거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해요 이게 신학적으로나 또는 종교사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지금 아까 우리가 179페이지 읽을 때 루터의 가장 즉각적인 철학적 관심들 중 하나는 서양 전통 영원한 문제 악과 속죄의 문제였다 이렇게 돼 있죠. 악과 속죄 문제. 그러니까 악과 속죄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 말이죠. 죄인이고 그 죄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죄를 갖다가 해결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요것에 대해서 루터가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소식이 확 들려가지고 하느님이 뜬 것 같아서 마르틴 루터의 이제 퍼스네임 마르틴 나야 나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하느님인데 지금부터 내가 할 말 잘 들어 그래갖고 하느님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에요. 루터가 그렇게 해서 아 그렇군요. 그래갖고 95개절 받아적으라 그래 그렇군요 하고 받아적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 루터가 소속돼 있던 루터도 원래 가톨릭 신자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는 무슨 신자였어요? 예수 유대교 신자 그죠? 예수는 예수교 신자가 아니지. 자기가 자기를 믿어? 그런 사람들 물론 가끔 있어요. 그 문 모식이라든가 하는 분들 있잖아. 자기가 종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믿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분들은 아주 특수한 분들이고 아주 독특한 분들이니까 예수는 유대교 신자죠. 그러니까 서기 60년, 70년, 80년, 거의 100년 될 때까지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은 예수교를,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했어요. 이게 독특한 하나의 종교다. 유대교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아주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됐겠지만 사도 바울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기독론을 갖다가 재발견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고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회 아우구스티누스의 뜻을 따르는 스토웨에 소속된 스토사였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뷰르텐부르크 교회, 뷰르텐부르크 대학의 교수이기도 해서 그때는 이제 닥터르라고 그래요. 닥 박사. 닥터르. 오늘날로 치면 말 그대로 닥터죠. 닥터르. 박사. 마기스터, 메스터, 석사. 그러니까 루터는 일단 닥터 루터였어요. 닥터 루터. 예? 루터 박사였단 말이죠. 루터 박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석사는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박사는 어떻게 박사가 되느냐? 박사는 쿠어들리베타라는 것을 해야 돼요. 뭐냐? 아우스티누스 수도의 수도사였는데 쿠어들리베타라는 게 뭐냐? 어떤 주제를 딱 내걸어요. 예? 가령 뭐 나시티와 긴 머리의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내가 한번 쿼드리베타라는 걸 해보자. 우리가 엄청 무한 도전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무한 토론 쿼드리베타. 쟁론이라고 번역하는데 같은 거예요. 쿼드리베타. 쟁론을 딱 이렇게 걸면은 그 대학에 다니는 딱 이제 그 쟁론을 내가 제목을 걸고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모두가 덤비는 거야. 그 주제에 대해서. 그때 모든 그 쟁론에 다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그때 이제 독토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박사학은 좀 의미가 다르죠. 오늘 아주 좁은 영역에만 깊이 있게 따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중세시대 그 학문 학제니까 그건 관심 있는 분들은 중세의 지식인들이나 책을 읽어보면 돼요. 자크르 고프가 라는 사람 쓴 어쨌든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회의 소속된 수도사였고 박사였어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했고 루터는 여기서부터 자기의 새로운 종교적인 이해를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도 바울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터 역시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을 열심히 읽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저서도 굉장히 열심히 읽었어요. 사도 바울의 저서.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저서가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저서. 현현실의 교회.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저서. 고린도 전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로마서. 지금 여러분들 유임을 나눠줬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나눠드렸잖아요. 네? 로마서. 이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 사도 바울의 핵심 저서 중에 하나, 사도 바울이 쓴 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책이 나죠. 편지긴 하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의 문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로마서. 아시겠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왜냐? 지난번에 지난 봄학기에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독교는 일단 공간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세 개의 복음서가 있고 그다음에 초기 기독론의 핵심인 요한복음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예수의 생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기독교의 교리죠.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이걸.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한이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로마서. 로마서는 고등 교리 문답이에요. 로마서 교리 문답. 요 로마서가 말하자면 루터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가. 루터는 로마서를 말하자면 읽고 해설하는 로마서 강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와 은총의 문제를 재해석해내요. 로마서. 로마서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로마서를 강독하면서 로마서는 바울이 썼죠. 그러니까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의 연결고리가 로마서를 중심으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로마서를 갖다 제가 오늘 중요 오늘 강의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갖다 제가 출력을 해서 드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개입되는 이렇게 여섯 가지 요소들, 즉 1번, 2번, 3번 이것은 물질적인 아주 폭넓은 의미에서의 물질적인 영역이고, 그다음에 르네상스 인문주의적 문해부흥 르네상스, 그것은 이제 두 가지가 겹쳐 있는 부분이라면 유명론과 신비주의, 이것은 사상적인 배경을 이루고. 거기에서 루터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중세 교부의 사상이다. 여기까지가 르네상스 아니죠. 종교개혁에 개입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그러면 무조건 면제부 판매 이것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오늘 이 강의를 들은 분들 다 면제부 판매부터 얘기 시작하면 안 돼. 개입 때는 아주 밑바닥에 놓여있는 요소부터 생각해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면제부 보고 열받은 게 아니라 얘기예요. 루터가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주는 거라. 네? 울고 싶을 때 뺨을 안 때려주면 그냥 지나가는 거지. 하필 그때 왜 면제부를 팔았담?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그만 파세요. 어디서 루터라는 놈이 쓸 거거든. 그거 안 팔면 될 텐데. 그때 유명한 사람 이제 그 루터가 직접 광분을 하게 된 그 아주 직접적인 그 요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하나 있는데. 테첼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신부죠. 이 테첼이라고 하는 이제 면제부를 판매할 때 판매하면서 돌아다니는 설교자들 있잖아요. 면제부 판매하는 설교자들. 자, 면제부 사세요. 면제부 이러면서 자, 죽입니다 하면서 이게 4단계도 있잖아. 4단계 아저씨들이 이제 테첼이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면제부 설교사 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한 말에 이제 루터가 완전히 뚜껑이 딱 열리면서 이제 그동안 자기가 아주 오랫동안 숙성시켜온 성서적 새로운 이해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놓고. 반박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논제를, 95개조 논제를 내놓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딱 그걸 했을 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루터는 계속해서 가톨릭교회에서 말싸움을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사람들이 95개조를 외워가지고 뭘 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가톨릭교단에서 루터하고 논쟁이 대규모의 논쟁이 시작이 됐던 거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얘기 드릴게요.